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어요? 백날을 하루같이 이못난 자식 위에 손발이 금이 가고 잔주름이 굵어지신 어머님, 몸만은 떠나 있어도 어머님을 잊으리까. 오래오래 사세요. 편히 한 번 모시리다. 어젯밤 꿈에 너무나 늙으셨어요. 그 정성 눈물 속에 세월이 흘렀건만 웃음을 모르시고 검은 머리 휘어지신 어머님, 몸만은 떠나 있어도 있으리까 있으리까. 오래오래 사세요. 편히 한 시리다.